많이 다쳤어. 나의 과거와 너의 지금과 너무도 같기에 감출 수가 없었니. 내가 아니어도 지친 네 마음을 위로받을 수 있니. 나의 과거와 너의 지금과 너처럼 어두워.